죽여 Why 되어 대전으로 와 더 포근하게 너 가슴 곁으로 와 What you want girl 그 누구도 안 부럽게 I got you 내 순간 think about you baby 또 어떻게 말을 할까 우리 사이 애매해질까 말을 말까 한 번뿐인 기회일지도 이 순간을 놓치기는 싫어 또 로맨틱하게 스파뇰 달라 한다면 깨로 달 때 서로 미안 뭐예요 마지막으로 내게 달콤하게 말해